들려 밤을 새워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. 멋진 인생 친구처럼 애인처럼 살아봐요. 사랑해요. 사랑합니다. 친구 같은 그대 내 사랑. 지쳐 힘든 날엔 친구가 되려